자, 그러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적 파케 뉴스 시간입니다. 팟캐스트로 김정은 찬양, 코리아 연대 공동 대표 구속 기소. 국민일보 9월 26일자에 나오는 뉴스네요. 서울중앙지검 공안일부는 공안 당국이 이적 단체로 규정한 코리아 연대 공동 대표 양모 씨를 26일 구속 기소했다. 양 씨에게는 국가보안법상 이적 단체 가입과 이적 동조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해 6월부터 5월까지 프랑스에 체류 중인 코리아 연대 총책 조모 씨와 함께 김정은과 북한 사대주의, 성군 정치 등을 찬양 미화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을 16차례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구속된 양 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포함해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뭐라는 이런 방송이 있었어요? 그러게요. 깜빡해 몰랐어. 뉴스로 알았어요. 가옥걸도 이제 잡혀가겠네. 가옥걸이 가옥걸 한 160차례 한 것 같은데? 헐. 대박. 가옥걸이 훨씬 더 아니야. 그러니까. 가옥걸은 이적 찬양을 하지 않았잖아. 그냥 그 박언니를 그냥 깠을 뿐이지. 근데 가옥걸에서는 선동가도 틀었었잖아요. 전에. 아, 맞아. 그래서 근데 그거 보니까 재편집했더라고요. 다 삭제했더라고. 빡가능이 빡가능이 후를 위해서 다 지우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뭔가 신변 정리를 하고 있는구나.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이걸 정작 들어보진 않았으니까 진위 여부를 밝히기는 좀 애매한데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구속 기소를 한 거에는 그런 정황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팟캐스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이 사람 우리나라 사람 맞죠? 네, 그렇죠. 양모 씨, 32살 여자. 그렇게 돼 있고. 이제 팟캐스트도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구나. 더 걸고 넘어질까 봐 좀 걱정이 되네요. 왜냐면 다 끼워 맞추면 또 끼워 맞출 수 있는 거니까. 난지 이제 조금 좀 형편핑이나 했더니 이제 가나요? 아, 다음 뉴스는 교통방송 뉴스공장을 맡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5년 만에 지상파 복귀. 김어준은 여전하다. 한겨레 10월 6일자 어제 나온 저거네요. 그리고 지금 그 뉴스공장이 처음에 올라온 날 2위를 바로 했어요. 네, 네. 2위를 바로 하고 그 다음날 바로 또 1위를 했죠. 뉴스 본문을 보시면 2011년 나는 꼼수다의 인기는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인터넷 미디어인 팟캐스트 시장이 활짝 열리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예전에 2011년 문화방송 MBC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에서 하차한 뒤에 5년 만에 지상파 방송 복귀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인터뷰를 했었나 봐요. 김 총수가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애초에 지상파에서 방송을 시작했다. 인터넷을 주무대로 삼으려고 한 게 아니라 미디어를 장악한 보수 정권 덕에 새로운 메시지 유통 구조를 인터넷에서 만들어야 했던 거다. 우리 사회에서 스마트폰이나 SNS, 팟캐스트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이 낮 시간대 종편의 그 극단적 정치 편향에 지속 노출되는 등 심각한 정보 격차가 일어나고 있다. 개인적으로 지상파 라디오는 그런 격차를 일부나마 해소할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다른 답변도 팟캐스트 역사는 기형적이다. 오늘 여러 번 나온 얘기인데 인터넷 발달로 자연 도달한 단계가 아니라 보수 정권의 방송 자원을 비대칭으로 분배한 정치적 결과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이제는 팟캐스트랑 이제 지상파랑 결을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워낙 팟캐스트 시장이 커지니까 이제 거의 비슷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나마 이제 교통방송이 이제 박원순 시장이 관리하는 방송이죠. 그래요? 서울시에서 하는 걸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들어갔다고 막 사람들이. 그것도 있고 이제 택시 기사님들이나 이제 또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교통방송 많이 들으니까. 맞아요. 되게 재밌는 뉴스인 것 같아요. 김어준 씨가 이제 여기로 이제 갔다는 거 하면은 이제 교통방송 이제 망하는 거 봐야죠. 이제 곧 망하겠네요. 저희 엄마가 재밌다고 하셨어요. 아, 들어보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랑 이제 결명자 따면서 그 팟캐스트를 틀어놨는데 이게 뭐 요파 씨를 들어도 나만 재밌고 엄마는 재미없다고 할 것 같고 뭐 그할 씨를 틀어도 그게 좀 너무 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그나마 좀 이제 어른들이 알아들을 만한 거를 골라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뉴스 공장이 제가 듣던 거 중에서는 그래서 틀어놨더니 엄마가 한 이틀 정도 듣고 그거 뭐냐고 나도 듣겠다고 그래서 팟빵이랑 다 설치해드리고. 굉장히 우호적인 반응이네요. 네, 그냥 재밌다고. 너무 근데 들으면은 막 너무 그렇게 너무 한쪽으로 편향된 네, 그런 건 네. 없어요. 나름 이제 좀 객관적인 면을 좀 취하려고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게스트만 보더라도. 근데 그 정도만 했는데도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너무 재밌다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재미없거든요. 그냥 그런 뉴스, 맛은 좀 야생성은 좀 떨어지죠. 뉴스네 그냥 그러면서 듣는데 우리 엄마는 재밌다고 그래서. 다 좋은데 분량이 좀 길어요. 데일리로 나오니까 그거를 다 소화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워딩이 많이 나오니까 그 워딩은 그냥 흘려들을 수는 없거든요. 시사성 프로다 보니까. 택시 기사님들을 겨냥한 방송이 아닌가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나요. 출근길 그럴 때 듣기에는 이제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온웨어로 듣기에. 그리고 생방송으로 듣고 게시판에 후기 남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팟캐스트로 안 듣고 라디오로 들으면서. 악플을 좋아하신대요. 여러분들 가서 악플 많이 다십시오. 네. 갑시다. 자 여기까지 창조적 파케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지금 저희 DK님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바로는 방송에 복귀를 못하실 것 같고 약간은 지금 쉬고 계세요. 요번 회차 혹은 다음 회차 정도까지 쉴 수 있을 것 같, 쉬실 것 같긴 한데 워낙에 저희 방송 텀이 기니까 한 번 정도 쉬고 다음에는 복귀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 코너 황상민경춘의 응꼬 깊숙이 읽기가 싫다. 깊숙 이거 아, 제가 봤을 때 약간 움찔. 사설 같은 느낌이 나고 네. 막 그런데 어쨌든 이게 네. 여러 가지 레퍼런스입니다. 네. DK 레퍼런스, 손 이상 레퍼런스, 다 레퍼런스. 자, 100개 씁시다. 네, 시작해볼까요? 에헴. 자, 그네들을 생각하며 팟캐스트를 들어볼까 하는 차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정치고 나발이고 그냥 생각 없이 듣고 싶은데 그런 걸 찾고 싶은 게 팟캐스트에서는 너무 어려운 내가 찾아내고 들어보는 힐링이라 쓰고 존엔 자유라 해석하는 특별 코너.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쓸데없는 개쓰레기 막간 코너입니다. 자, 우리네 인생은 불 아래 정자가 차듯 난소에 난자가 차듯 반복적 태생과 소멸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얻는 게 돈이라면은 역시 부럽고요. 그러면서 잃는 게 혼이라면 박근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업 특성상 하루 종일 남 타령 듣고 남 이야기 듣는 게 일이라서 따로 타령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 사부님이 인방울 소리제에서 대상을 타셨어요. 3천만 원. 와. 나랑은 전혀 상관없다. 3천만 원 언제 갚지? 예. 네, 암튼 수튼 우리가 듣는 야, 방송들은 암튼 수튼 이게 드립이야. 아. 왜? 어때요? 아~ 암튼 수튼 암수구별 잘합시다. 우리가 듣는 방송들은 다양한 분야에 넓게 분포되어 있지만요. 스트레스 쌓일 때 EJ 친일파 특집이나 지대넘얍 들으면은 수명이 단축될 거예요. 아, 지대넘얍 발음하다가 지금 빡이 쳤어요. 스트레스 쌓여요. 지대넘얍? 아, 넘얍 어려워요. 그럴 때 어떤 걸 들으십니까? 아브락사에 기거하는 저 스님처럼 하루 종일 뛰어대면은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겠지만 이게 수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먹은 찌운 지방과 셀룰라이트인데 이걸 왜 운동으로 뺍니까? 죽을 때 화장을 하더라도 0.3초라도 더 타려는 게 저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길 겁니다. 승리! 이기야! DK 보고 싶습니다. 이기야! 뭐 돈이 없어서 음악을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겠지만 저는 애플뮤직 3개월 이용권이 만료되었어요. 저는 신용카드가 없어서 결제를 못해요. 그래서 음악을 못 듣게 되었으니 팟캐스트로 자위를 합니다. 저기 계신 분이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그 마찰 운동 이런 거 말고요. 저기 어디요? 아 저기 아까 테드님이 막 위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음습나스 들쑥나스 하셨어요. 기분 좋아. 아. 여러분들은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어떤 걸 하십니까? 나노나님은 어떤 걸 하십니까? 저요? 스트레스 쌓이면 저는 막 걸어요. 걸어요? 네. 어떻게 걸어요? 뚝방길을 걸어요. 뚝방길을 걸어요? 논두렁을 걸어요. 아, 논두렁을 걷고. 테드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사진 찍고 술 먹고 운전하고 드라이브하고 그렇죠. 노래 듣고. 아, 어떤 사진을 찍죠? 네, 저요? 그냥 풍경 사진. 어떤 골목, 노래를 듣죠? 골목 사진. 누구랑 잤어? 아닙니다. 아, 관심이 많으세요? 네. 부적절해. 아, 20여 편 이상의 파케드를 둘러보는 저희지만 제가 심심할 때마다 혹은 무엇인가를 의지해 앉아 시간을 보낼 때마다 무한 반복하게 되는 방송과 에피소드는 매우 고정적입니다. 방송 수준이나 뭐 만듦새를 떠나서 끌리는 거는 한정적이더라고요. 뭐 야동도 그렇지 않나요? 뭐 많이 받아보고 뭐 새 뭐 레이블이 나왔다 뭐 그래봤자 순간의 오르가즘을 위한 클립은 되게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전 텀블러를 이용합니다. 구글에서 원하는 뭐 섹시 데디 이런 거 치고 뒤에 TUMBLR 치면은 관련 영상들이 쭉 나와요. 워닝 같은 거 꿀팁, 두려워하지 꿀팁, 마세요. 꿀팁. 크롬에서 제메이트를 받으세요. 아니면 VPN을 검색해 보세요. 많이 있어요. 이런 걸 하면은 포너브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기서도 많이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한 개만 네. 보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다 볼 수 있어요. 원하는 것들. 아니 그러니까 한 번 칠 때 한 번만 봐요. 아, 근데 한 번밖에 남자들은 보통 이게 이렇게 30대 이상 지나가면 한 번밖에 못 치고 한 두세 시간 한 편만 보는 거예요? 한 편만? 그럼요. 그거 조로 아니에요? 3분 이름이 맞아요. 할 땐 조로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지루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떼수건을 이용하기도 해요. 이거는 저희는 맞춰요. 더러운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미야 우리 입점왕이 글렀다. 아우 이태리 타월로 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에이. 아우 오늘 소개할 무한 돌림방 작품 1번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저에게 DK용의 전문성을 바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저는 잘생겼거든요. 뻥이에요. 맞아요. 뻥이에요. 정말 잘생겼어요. 저의 품번은 YOP40입니다. YOP.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요팟. YOP40입니다. 저는 좋아합니다. 지금 팟캐스트에서 꾸준히 스테디셀러라 불리는 XSFM의 수장 엄크씨. UMC죠? 아, UMC. 그리고, 네, UMC. 엄크씨. 그리고 딴지 늦가기 두둥실한 공 던짐이 너클볼러가 진행했던 그 시절에 공개된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한나라 요파씨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파란색이라서요. YOP 41이 요파씨 41편이 공개될 쯤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서 방송이 잠정 중단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거의 모든 팟캐스트들이 그랬죠. 그래서 딴지라든지 다른 데도 그 기점으로 많이 뭐 개편 아닌 개편이 되고 그랬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에피소드는 되게 유머 프로그램에 적절한 박자가 두루 갖춰진 방송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도입부부터 시청자들의 사연을 활용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파워 투 더 피플 짝짝 니가 해 니가 해 파워 투 더 피플 이런 것을 활용해서 뭐 덩덩덩덩덩 덩덩 이런 이제 시청자들이 이렇게 보내준 사연들을 활용해서 도입부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병맛전원 방송 후기 그리고 이때 너클볼러님의 그 드립력이 막 진짜 하늘 깊숙이 찔렀을 때요 진짜 그게 이제 김성모 에디션을 빌어가지고 진짜 맨 오브 맨 매치급으로 터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안 터져요. 큰일 났어요. 큰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김성모 씨 그 유명한 뭐 대사들 있죠? 뭐 드리겠습니다.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이용해 가지고 필요 없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방송들을 진행했는데요. 여러분은 7652004072973 국민은행으로 드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시즌2로 XSFM에서 안성준 군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훌륭하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 시즌1 피날레의 빛남이 아직도 너무 창대하고 빛나서 아직도 너클볼러 어디 갔나요? 막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들이 너브리온과의 그 너클볼러의 그 미롤 사랑 여행 파리로 갔었죠? 가서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크를 찍으셨어요. 이때는 이런 댓글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궁금하죠? 왜 그랬을까요? 예. 소개되는 사연들이 요파시 언어로 좋게 되는 사연들이라 오히려 되게 열받아가지고 멍때리면서 들을 수 있는 팟캐스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막 드립 치는 것들 그리고 또 나오는 방송 후기의 그 내용들이 이제 상상을 초월해요. 막 그래서 그 사연들이 빡침 경계선 상상이라 되려 허수두순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멍때리면서 듣기 참 좋은 방송이고요. 재미도 있어요. 네, 재미도 있어요. 사람은 평균적으로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을 사귀고 호감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뭐 내 엄마 같은 사람들은 만나지 말아야지 내 아빠 같은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지 하는 다짐을 하곤 하지만 부모님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만나 이혼 파티를 하곤 하죠. 이게 이제 보웰의 가족 이론 중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같은 수준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렇게 된 그런 이론들이 있어요. 깊게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딱 수준이 이 요파 씨에 나오는 좋게 된 사연들의 수준과 동일하니 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돌군이 좋습니다. 저와 같은 사이코패스가 같거든요. 내년부터 저도 열심히 눈알 수집을 해서 여러분들의 눈알들을 한번 핥아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대상자로 나오셨어요. 기대됩니다. 다음 주도 멍때리기 좋은 팟캐스트를 찾아 소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밑장 빼기처럼 밑으로 그냥 가라앉을까요? 사랑을 찾아 잠적해버린 DK용을 생각하며 오늘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코너를 끝내볼까 합니다. 요파시 40을 기리며. 기리며. 끝. 여러분은 지금 팟캐스트 듣는 당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본격 팟캐스트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앞서 녹음에 이런 분이군요. 그런 말도 막 들어오셔도 돼요. 저희 그 저희 오늘 방송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스트 분이 아 제가 낮에 그 리마인드를 안 드려가지고 일정을 착각하셨다가 그래서 밖에 계시다가 지금 그 저희가 최초로 방송 중간에 그 기다리면서 밥을 먹고 왔습니다. 삼겹살에 소주 세 병을 두 병이었나? 아 그래 음주 방송인가요? 아 예. 아. 지금 음주 방송이 됐습니다. 아 근데 정말 고마운 게. 멀리 가셨다는데 네. 중간 일정 중간 캔슬하고 오신 거예요? 아 아니 오늘 좀 약간 오랜 예전에 네. 그냥 있었던 제보자 분이랑 그냥 밥만 먹고 제가 이걸 내일인 줄 알고 먼 길은 아니었습니다. 멀리 가신 걸로 아는데 대학로 어떻게 이런 걸 착각할 수 있어요? 아, 정말 공격 들어온다. 10월 7일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10월 7일 날 뵙겠습니다라고 메시지 남겨놓고 그러게 세상 다른 쪽은 다 해놓고 우와 마사오 병이 얼마 남아요? 와 마사오 탓하네? 와와와 마사오 탓하네? 와 혼자 적진에 있는 기분이다. 테디야 네가 안아준다며 이런 얘기가냐? 그러니까요 시작 멘트를 쳐야 되는데 지금 아니 영진이 때문에 못 치고 있어요. 테드님은 이미지가 그렇지 않은데 새롭게 보게 됐네요. 제가 형태예요? 아 그래요? 잠깐만 일절하고 네. 네 그럼 소개 먼저 드릴게요. 지금 먼저 소개가 다 뒤섞였는데 저거 치시고 난 다음에 제가 테드님 욕을 하겠습니다. 아, 오 대박. 네 어느 날 어느 날 아브나인이 연구 게시판에 혜성처럼 등장하며 모든 니린이들과 마사 오빠를 초토화시키고 이젠 딸은 딴지 라디오 게시판과 저희 게시판 페이스북까지 점령해하고 있는 음란 마녀의 아이콘 에비추 나오셨습니다. 나노나 아까 소개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함께 나오신 지금 방금부터 방송에 참가하고 계신 분은 여혐 죽돌 부편집장입니다. 우와. 아 근데 왜 여혐인가요? 진짜 너무 뜬금없는데. 바람 맞춤이 아이콘. 아. 여혐은 진짜 방송 스케줄을 까먹다니. 와. 맞아. 아. 바람 피는 아이콘. 야. 여자 있어서 혹시 늦은 거예요? 아, 된 것 같은데? 여혐종자 나와. 와. 대박. 정말 미터 끊었다. 그런가? 와, 여자 마사오란 별명이 딱 맞군요. 아, 지금 민성이 갑자기.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약간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여자 미스 마사오를 좀 해달라고. 네, 저 좀 있어 보니까 여자 미노루더라고요. 아, 이야. 더 안 좋네요. 아니, 오늘 방송 초반에 되게 심한 말을 해서 난 너무 깜짝 놀랐어. 아니 아까 했던 걸 계속 연결하면 네. 테드님이 저희 필진들 사이에서 되게 이미지가 좋아요. 그렇죠. 돈을 너무 많이 쓰는데. 네. 그래서 필진분들 중에는 자기 원고료를 테드님한테 심판님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분까지 있어서 또 테드님은 테드가 정말 만인을 다 사랑하죠. 만인을 다 안아주지. 네. 죽돌 빼고 아니야 저 죽돌 부편 되게 좋아해요. 지금 오늘 부편님 까면은 내가 다 싫다 할 거야. 우와? 정말 싫어. 너무 싫어. 난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이기주야. 얼마나 잘 막아주나 보겠어. 그러게요. 가봅시다. 네 일단 그러면은 우리 주인공이 오늘 죽돌이 아니잖아. 나노나님. 아 뭐 물론 이제 나노나님도 핵심이긴 하죠. 네. 근데 나노나님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나노나님이 네. 되게 그 아까도 말했지만 그 아브나인 연구 게시판에서 막 뭐 망고라든가 막 이런 말 칭칭 굉장히 나 대단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는 아브나이가 아니고 한국말 방송이니까 야 그걸 그냥 막 그러지 마. 그래요. 이거는 국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버전. 경고 두 번째 경고. 더 아브나이 안 돼요 이거. 나 지금 더워질라 그러는데 소주 먹어서 그런가? 에어컨 좀 켰나? 켰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나노나님의 음란한 레벨이 저는 그 마사오님을 능가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본인은? 그래요? 능가하는 것 같아. 그래요? 그렇죠. 근데 마사오 아저씨는요 좀 나이 먹어가지고 자제를 하는 것 같아요. 어? 자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나노나님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제를 할 수가 없다. 자제할 줄 모른다. 20대. 저 자제 별로 안 하는데. 저는 나오는 근데 대로... 그렇게 안 쓴 것 같은데. 오, 되게 순결하게 쓴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안 쓴 거예요? 그렇죠. 뭐 교육 방송인데 딱히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죠. 지명이에요, 그거. 그걸 사연을 읽은 거고요. 그거는 이거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돌겠다 진짜. 저는 아직 가능성이 있으니까. 더 마사오를 넘나드는. 아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마사오는 한참 놀려야지 자기가 뭐 파워 뭐고 뭐 겨우 그 정도 나오는구나. 또 다른 분이 놀려주면 안 올라. 아재잖아요. 저기 조별님이 조용히 아재잖아요. 아재잖아. 스나? 우와. 야. 아니요 발부는 딴 데 있어. 아 죄송해요.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나노나님은 이기준님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이렇게 쿵짝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이기주가 누군지 여기서 민경춘이 잠깐 설명. 이기주가 누군지. 페이스북에서. 소울메이트죠. 누구랑? 부편님이랑? 부편님이랑 셋이서 이렇게 쓰리썸을 막 나왔는데 진짜인 줄 알아요. 두 명이 쑤시고 한 명이 받고. 너무 세게 말하지 마죠. 딴지에서 니근? 딴지에서 니근? 암살 전문가. 아~ 사실은 여기 부르려고 했는데 알래스카에 계셔가지고. 아 근데 이기준님은 진짜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1년 반 동안 그러시니까 난 너무 싫어 진짜. 처음에는 이제 약간 스트레스를 받다가 그래도 이분이 좋아해 주시는구나. 그렇죠. 받지 그 정도면 받을만하지. 사람이란 다 똑같은데 예전에 너무 심하게 다시는 거예요. 맞아. 아니 너무 심해. 네. 이제는 좀 이제 적응이 됐는데 그게 아기가 아닌 걸 아니까. 아니야 난 아기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북변이 죽돌림이라고 호칭을 통해하자. 예. 죽돌림 불러주세요. 죽돌림과 이기주 님의 그 사이에서 우리 나누나의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이기주 쪽으로 더 많이 가 있어 아니면? 아 누가 더 좋냐고요? 네. 한숨을 쉬고 와 이게 그래. 고민이 될 정도야? 이게 왜 그래? 왜 이 질문에 한숨을 쉬고 생각을 하는 거죠? 태연에서 가장 큰 고민이 같지. 꼭 골라야 돼요? 그러면 남자친구가 좋아 이기주가 좋아 죽돌이 좋아 아 셋 중에요? 그것도 아니, 당연히 남자친구지. 남자친구라고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남자친구야? 아 오래 만나서. 우와. 고기가 좋아, 남자친구가 좋아. 아 이런 거 싫은데. 네, 알았어요. 그거 알았어. 패스. 에비추가 좋지. 에비추요? 에비추 좋아요. 에비추. 아, 나는 되게 생각이 깊으신 분이구나. 하나하나의 질문에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네. 저 함부로 말하는 애 아니에요. 아 예. 그럼 마사오님도 신사죠. 아 그런 거야. 예. 그럼 뭐 젠틀맨입니다 마사오님도. 나노나가 죽돌님의 팬으로서의 그것도 있지만 죽돌 나노나가 갑자기 해성처럼 등장해서 나노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엄청 지금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요? 예. 그게 되게 신기해. 아브나인 연구 청자분들은 사실 나노나님 이름은 다 알죠. 나노나는 스스로 1인이들한테 어떤 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제 눈빛이 약간 건방졌어. 약간 하면서 약간 건방졌어. 와. 자, 자기가 생각하는 니린이들한테 풍기는 매력은? 니린이들한테 풍기는 매력이요? 얘가 1부 때는 긴장 안 하더니 자기 인터뷰 안 되니까 긴장하네. 그러게. 그렇죠. 자기가 당해보면 압니다. 네. 매력? 아니 그냥 워낙 이렇게 남자분이 많다가 갑자기 여자애가 나와가지고 남자보다 더 심하게 막 들이대니까 본인 심한 거 아는 거야? 들이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아직 탱탱하니까. 아니 그런 거 있죠. 되게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신박한 느낌? 시원한 면도 있어요. 그게 뭔가 뭐 개념적이나 이런 거 말고 여성분이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네 그거에 그렇죠. 대한 남자들이 느끼는 해소감, 네, 코딱지 왕건이를 판 느낌, 말이야. 그런 것 좀 특히 요즘에 특히 심하잖아요. 뭐 여혐이다 뭐죠 하는 사회 분위기가 그것도 얽매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한숨을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들 포장해 주기 힘들다 진짜. 아 나 되게 분석 정확하다 생각을 했는데 옆에서 여기 서로 막 이렇게 자정작용이 되는군요. 오케이 주인공 인터뷰 계속 가시죠. 계속 그 A분과 계속해. 그래 나노나 질문 내가 할게. 나노나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성현이는 다음이야. 그 나노나가 등장하면서 근데 등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네. 일단 말을 막 가고 있습니다. 술 먹었으니까 말 깔게요. 네, 등장하면서 게시판 분위기가 정말 가벼워졌어요. 그 전에는 진짜 좀 무겁고 막 공부도 되게 시리어스하게 막 질문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아 진짜요? 그리고 또 페이스북을 보면 글솜씨가 굉장히 좋은데 전공은 생물이라면서. 뭐가 좋다고요 나? 아니 글솜씨도 좋은데 아 글솜씨 근데 전공은 생물이라면서 네 근데 그 나누나의 정체가 진짜 이런 것들이 궁금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처음에 이쪽으로 들어오게 됐고 아저씨들하고 이렇게 놀게 됐는지가 아 20대 처자가 하기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죠 네. 20대 처자가 그래요? 아무 생각 없어? 아니요 할까? 근데 막 이렇게 아저씨라고 생각 안 하고 어차피 다 같이 그 방송 듣는 니린이 그렇게 생각하고 다 그냥 나이 차가 막 그렇게 그러면 처음에는 언제부터 아니고. 이렇게 원래 저 팟캐스트 오래 전부터 들었어요. 그냥 듣기만 하다가 게시판에 나온 거는 아브나이에서 아 계속 오래 들었는데 네. 아브나이 쪽으로서 처음으로 그것도 요번 시즌부터 이렇게 쭉 나온 거고 그 전에도 이렇게 계속 옛날에 나노나 물어보고 그랬었잖아요. 예. 네 그런 거 그렇게 가끔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깝치고 다닌 건 요즘이야. 글 쓰는 건 원래 타고난 거고. 글 쓰는 거는 그냥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 네, 어릴 때 글짓기 상을 받은 적 있습니다. 저기 최근에 나노나가 정말 많이 아파서 네. 11번 주사를 맞은 그 11번 주사 네. 맞은 기행을 페이스북에 장편으로 올린 적이 있는데 네. 정말 길어요. 한 편이 몇 부작으로 올렸더라? 3부작, 4부작으로 올렸나? 한 10번 정도 스크롤을 올려야 다 볼 수 있는 길이 엄청 예. 긴 글인데 네. 이게 엄청 재밌어요. 예, 딴지일보 거의 기사 길이. 그렇죠. 봤어요? 아, 저는 다른 못 봤고 아, 되게 아프셨구나. 그게 1빵꾸, 2빵꾸 가서 11빵꾸까지 가는데 그게 무슨 던전을 하나씩 클리어해 가는 거야. 정말 재밌어요. 나노나 연대기 막 이렇게. 나노나 연대기. 얼마나 아프셨으면? 아니 그냥 너무 이렇게 정맥 주사를 너무 막 찌르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 카테터 잡아 놓으면은 거기서 그냥 빼도 되는데 계속 막 딴 데서도 뽑아야 된다고 막 양쪽 팔에 막 팔목에 막 다 뽑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동맥혈까지 채취하고 그래서 얘가 말은 재밌게 못하네. 와 바로 말하자마자 아 왜 구박을 해 왜 질문해 놓고 근데 갑자기 전문 용어 나오니까 되게 보통 카테타 잡아놓으면은 이런 말은 잘 안 하는데 알아들었어 지금 우리 아무도 못 알아들었는데 알아들었어 죽걸림은 역시 그런 거 익숙하니까요 약쟁이라서 뭐? 막 갖다 붙여 네.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그럼 이제 죽돌림한테 넘어갈게요 그래요? 이렇게. 아, 그 좀 먼저 소개를 좀 해달라고 해야 될까? 이제 앞에 좀 어순하게 시작했으니까 저희 게스트로 모신 그 죽돌님은 지금 아브라인 연구 방송을 진행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딴지일보에서 이제 부편집장을 하고 계시죠. 본업이 부편집장이잖아요. 본업이 그렇죠. 아브라인 연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짧게 자기 소개를 좀 하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냥 저는 태어나서 처음 관심을 가진 직장이 여기였고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유일하게 다닌 직장이 여기였고 그래서 한 지금 8년 9년 됐나? 계속 여기 다니고 있습니다. 갑자기 질문 다 때려치고 이거부터 듣고 싶네요. 어떻게 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그게 되게 궁금해요. 아, 그냥 짧게 설명드리면은 길게 해서 해도 아, 예. 그 중학교 때 저희 할아버지가 좀 현대사 굴곡을 많이 겪으신 분인데 흔히 하듯 뭐 빨갱이로 몰리고 뭐 이렇게 고문 당하시고 그런 분인데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딴지일보 책이 집에 있었어요. 딴지일보 책? 예, 딴지일보 예전에 책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책된 거 있어요. 예, 네 권 나왔었죠. 몰랐네. 할아버지가 잘 웃지는 않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막 밖에서 엄청 호탕하게 웃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때 좀 지인들이나 이런 뭐 가르치고 이런 걸 하셔서 집에 뭐 나름 유명인 사람은 유명인사 그런 분들이 많이 왔는데 딴지일보 기사 자체는 좀 되게 그냥 딱 보면은 내용을 알 수는 그냥 웃기고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처음에 그 표정이나 표현 방법들이 예. 조금 날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 근데 그 속으로 들어가면은 뭐 선배님들은 훨씬 더 잘 쓰셨지만 풍자나 해악이 되게 깊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껄껄 막 웃으면서 야 이거 정말 재밌다고 60대 당시 노인이었죠. 그분이 막 그것도 이게, 부산인데. 예. 대학 교수나 그런 분들한테 여기 꼭 봐봐라 이러면서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좋았는데 잘 안 웃는 저희 할아버지를 또 웃게 만드는. 그래서 뭐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더 좋아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딴지일보에 저는 한 두 번 정도 이제 공채를 넣었어요. 두 번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딴지 초창기에 독립해서 초창기에. 그렇죠. 그때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았을 텐데 예. 대학 이제 예. 고등학교 3학년 때였나? 청소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당연히 좀 더 있다 와라. 그때 죽돌림 대학 졸업할 때쯤 됐을 때 IMF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취업 못하고 할 때 아니었던가요? IMF는 제 고등학교 때.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여파가 경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서 그렇죠. 사람들 취업 못하고 예. 계속 군대 연속 가고 막 했던 예, 맞습니다. 그때죠. 예. 그렇게 하다가 그냥 저는 이제 있었는데 편집장님이 이제 게시판에서는 글 쓰고 필진으로 놀다가 우리 회사로 들어와 보지 않겠냐. 아, 편집장님이 스카우트하신 거예요? 예, 지금 편집장님이. 그래서 그때는 또 감히 또 다른 걸 준비하고 있어서 야, 평생 부려먹을 모습만 진짜 잘 몰라. 그래서 세 번 정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되고 그 전에는 또 사실 총수님은 그 전에 따로 먼저 만났었어요. 출판사에서 어떤 공모전을 냈었는데 총수님이 심사위원이었거든요. 그때 거기서 이렇게 어떻게 잘 봐주셔서 1등을 해서 그래서 회사 들어오니까 총수님이 얘 여기 왜 있어? 알았던 사람인데 그렇죠. 심사위원에서 밥을 같이 먹었었거든요. 뭐 그런 연유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궁금한 게 그렇다면 아우 자꾸 이게 진지한 게 길어지는데 아니야 너무 궁금해. 너무 진지해? 그럼 좀 있다든지. 요거 한 개만 더 맞아. 왜냐하면 기자로 들어오신 거죠 처음에. 예. 근데 뭐 기자 수업이나 그런 쪽에 공부를 하셨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쓰는 걸 좋아했죠. 뭐 굳이 뭐 한다면은 오마이뉴스에는 되게 많이 썼었어. 아, 그러면 그 훈련 이미 좀 되어 있었던 것이었네요. 르포스나 뭐 기사를 쓰거나 이런 쪽에. 그런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읽는 것도 좋아하시고 쓰는 것도 예, 많이 그런 거 하셨고. 예. 아, 되게 어렸을 때부터 하셨네. 초등학생 기자 출신입니다. 어린이 기자. 안 돼. 여혐으로 몰고 가야 돼. 와? 안 돼. 아, 그 일단 소개라는 측면에서 소개라는 측면에서 소개 이렇게 지금 딴지일보에서 부편집장을 하시면서 제일 많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은? 아, 제일 많이 하는 게 매일 기사 선정하는 거죠. 매일매일 올라갈 기사를 선정하시고 맞박이 올리는 거로 그렇죠. 예. 아니요. 내가 저기 벙커 올 때마다 죽돌림은 포장 선물 포장하고 있었어. 기념품 포장하고 소포 싸고. 아, 그런 것도 하죠. 필진 아빠, 필진 아빠. 아우, 예전에는 뭐 다 막 편집장이랑 한 세 명만 있을 때는 다 같이 청소하고 포장하고 뭐 다 해야죠. 저녁에 올 때마다 기사 고르는 게 아니고 계속 뭘 싸고 있어. 배송할 때는 뭐 다 해야 되니까 일을 한 번에 몰아서 해야 되니까. 진짜 대단하다. 다 그럼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죽돌림 그 질문을 제가 해야 되는데 아, 제가 죽돌림 좋아하는 마음에서 이런 그 질문을 읽어야 되나? 그러면 저기 경춘이가 그러면서 읽을 그래. 거면서 경춘이가 읽어? 나 가슴이 아파서 못하겠어. 이거 부편님은 되게 많은 별명 가지고 있잖아요. 죽돌, 발부, 여혐, 실바람, 큐큐, 핫핫, 탈모인, 모리아바 시겐진, 노동 착취부 편집장, 거대 부자, 약쟁이 등등 어떤 별명이 제일 김창규에 가까운가요? 자 잠깐 이 별명은 전부 나노나님이 모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발표요 이런 건 아닙니다. 나노나 컬렉션. 네. 근데 이건 다 놀리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돼 이거. 그러니까 맞아요. 이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게 뭐냐고요? 죽돌이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 죽지 않는 돌고래? 신이 안 죽어요? 뭐, 그런 얘기야? 아, 발표하고 반대쪽이네. 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야 근데 이거 닉에 대한 거라도 얘기해 줘봐요. 그러면 하나도 재미가 없지만 물어주시니 말씀드리면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다들 군대를 다녀오셨겠지만 아 나로님 죄송합니다. 아 저 면제입니다. 아 면제니까 죄송할 거 없습니다. 이거 차별 발언이었나요? 이래서 사람들이 형. 이래서 사람들이 놀린다고 하는 거야. 원래 본인 뜻은 안 그런데. 미필형. 얼마나 예의 발라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대학 쪽 그냥 되게 부끄러운데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길을 걷다가 그때는 되게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길을 걷다가 아 나는 도대체 뭘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되게 부끄러운데 그때 나이를 감안해 주십시오. 스스로를 증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꺼내서 죽지 않는 걸 보여준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걸로 그러지 마. 내가 마사님도 아니고 그런 걸로 왜 증명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죽지 않는 걸 증명했어요? 그래서 힘들다가 아줌마한테 들어가. 그러지 마. 아줌마가 미격증이... 너 왜 그러니 그래서 하지 마. 그때부터 여혐이 된 겁니다. 하지 마. 청자 얘기 들어봅시다. 청자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아브락삭스님 그래도 얼굴에 약간 순수한 장난기가 있어서 그냥 이미지가 맞는데 민경춘님은 전혀 아무렇지 않은 듯 말하니까 더 상처가 심해요. 네. 네, 어쨌든 네. 근데 졸업해서 걷다가 스스로를 증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마침 읽고 있던 소설이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로 여행해서라고. 아, 너무 좋아요. 아, 그거죠. 춘심혜빈님이 쓴 거 아닙니까? 베개로 쓴 베개로 패러디를 한 거죠. 그게 정말 거대한 SF적인 네, 명작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돌고래가 죽지 않아요. 돌고래는 지구를 탈출하거든요. 그러니까 돌고래는 사실 인간한테 맞춰주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탑3 안에 들어가는 동물이죠. 예, 네. 쥐가 1위고. 예. 그런데 마침 걷다가 그 생각을 하면서 오른쪽을 딱 보니까 돌고래 횟집이 있어요. 엄청 유치하지만 그 소설가 마침 오른쪽을 본 돌고래 횟집이 짬뽕이 되면서 아, 스스로를 증명할 때까지는 죽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그러면 빡칠 것 같은데 탈출을 하잖아요. 쥐하고 돌고래하고 탈출을 했어요. 인간으로서는 우리 죽돌 부편집장님만 유일하게 탈출했단 말이에요. 그때 쥐를 선택하시겠어요? 돌고래를 선택하시겠어요? 아니, 돌고래라고 했잖아 지금. 그래서 닉네임이 그래서 돌고래잖아. 반려자로. 아. 뭐야? 정말 반려자는 이야 말로 마사운데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들어온다. 반려자 아니 다른 뭐 머리 둘 달린 아, 됐어, 여자가 있을 수도 있고. 어? 야 테드. 어? 아, 머리 둘 날린 거 좋아해요? 아니. 아. 그 뭐야? 쥐하고 돌고래 중에 선택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낙타도 있잖아. 맞아, 둘 다. 낙타. 낙타는 네? 탈출 못했어. 낙타는 없어졌어. 네, 낙타는 다 죽었습니다. 네, 다 죽었어, 네. 다 죽었어. 아니, 2등이 낙타였을 수도 있어. 1등, 3등 나왔잖아. 아니야, 1, 2, 3등이 다 나오는데 지금 뭔지 생각이 안 나는데. 2등, 1, 3등 다 나왔었죠. 3등은 모르겠어. 1등, 2등은 기억이 나는데. 3등 마사오. 네. 아, 그건 안 그냥 그거는 그냥 없어지는 게 낫죠. 밑에 있어, 저 밑에. 네. 그 저기 그 고속도로 생기기 전에 이미 멸종됐어. 내가 말을 더 기게끔 뭐가? 아, 그런 게 아 그 유래를 딴 데서 얘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아 처음 들었는데? 나도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없던 것 같아. 총수님이 아, 처음에 신기해서 그게, 한번 물어보고. 저기 그 아저씨 시작한 게 몇 년 전이죠? 그게 4년 그렇지. 4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 아저씨 듣게 됐죠. 우리는 4년 전부터 죽돌림의 음성을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근데도 아이고. 이게 죽 닉에 대한 건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네. 맞아. 아주 좋은 콘텐츠를 얻었어요. 예, 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4년 만에 그 사람들이 이해가지고 진행을 하겠다는데 도망을 가고 말이야. 늦게 오고 까먹을 수도 있죠. 그래도 오늘은 마대짜로 쓰고 오진 않았네. 나 엄청 멀리서 왔는데 오늘은 되게 이쁘게 입고 오셨어. 아 아니 회사 있을 때는 깔깔이 입습니다. 네, 깔깔이 제 책상 바로 뒤에 있어요. 항상 걸려있어. 여름에도 걸려있어. 네. 여름에도 입어요? 아니 추, 그냥 걸려만 있다고. 네. 아, 안 빨아요? 빱니다. 왜 빨아요? 빨아도 눈만 빠는 거 아니야? 아. 뭐 나보고 인상 써요? 아브락삭스한테 인상 써야지. 그런 거였어? 좋아? 만져봤는데요. 아 제가 반다리 하고 앉는 게 습관이라서. 네. 아 근데 이제 그 딴지일보 직원들이 다 되게 특이하신 분들이 많다면 많잖아요. 네. 빡가능을 비롯하여. 빡가능도 그렇고 물론 이제 빡가능은 벙커 쪽 일을 더 많이 하긴 하지만 뭐 이제 뭐라고 그럴까 좀 일사불란한 맛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 이제 부편집장이시니까 편집국에서는 넘버 2잖아요. 그러면 네, 관리자 네. 일을 하시게 되는데 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딴지일보 돌아가는 거나. 특히 이 질문이 있는 게 거의 회사가 이제 독립해서 이제 운영이 되기 시작하는 초기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예. 계셨다가 정말 개성이 다양한 사람들 그 뒤에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되게 힘들 것 같아. 아. 근데 또 일부러 개성이 다양한 사람만 뽑아. 근데 뭐 서로 존중해주면은 또 막 딱히 여기가 일반 회사처럼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또 서로 존중해줘서 네. 이렇게 힘든 사태들이 맞아. 생기나? 맞아. 존중해서 이렇게 힘들었어요? 와? 못 들어온다! 그걸 요즘 이렇게 잘 하려고 네. 예, 취업 규칙도 막 뭐 하고 회사 팟 그 코발트 블루 예. 안 들으시죠? 아, 그 그냥 워커홀릭님만 아실 뿐이지. 워커홀릭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워커홀릭님이 그 방송에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몰라요. 예.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많은 아이 평상시에 그냥 아이디어를 주시겠지만 예. 방송에서도 공개적으로 또 아이디어 주신 것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입장 같은 거 예. 공개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예. 이게 회자 될 수 있는 입장들이니까 네. 그게 뭐 방송 길지 않으니까 예. 이번 지난번 업데이트 된 거거든요. 예. 한 시간만 하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예. 좋겠어요. 그리고 또 워커홀릭님이 저희 되게 오랜 필진이라서 와서 저 예, 방송에서 그 얘기 하셨어요. 예,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마저 말씀드리면 관리자로서 좀 느끼는 요즘 생각은 어때요? 궁금해요. 아 직접 담당은 아니지만 예 아니지만 잘해야겠다. 요즘 거기에 관련된 그런 거를 다 점검하고 있긴 합니다. 뭔가 이게 더 뭐 테드님이나 민경춤이나 아브락사스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회사 생활이나 그런 조직의 제대로 된 문화는 더 잘 경험해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좀 그런 게 되게 느슨하긴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규칙도 없이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 그냥 인간의 예전에 신생기업 때 그 느낌 그렇죠. 그게 너무 오래 지속된 거예요. 이제 시스템화를 시켜야죠. 예, 그거를 최소한의 뭔가 규칙을 만들려고 이제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뭔가 너무 심각해. 좀 가볍게 가자. 어쨌든 트리거 어쨌 모든 매사에는 트리거가 필요하긴 한데 이번에 뭐 그런 일이었던 거고 저는 그 자유 게시판에서 딴지 쉴드 쳤다가 욕 엄청 먹었어요. 아, 그 쉴드 치면 안 되죠. 욕 먹을 건 욕 먹어야죠. 뭐. 어쨌든 인식은 하고 바꿔 나가고 있으니까. 잠깐. 너무 심각해. 그래서 부편은 지금 바쁩니다. 그죠? 네. 라디오도 지금 몇 개나 진행하고 있고 네. 거기다가 페이스북도 한 번 남기면 엄청나게 길게 남기고 있고 네. 그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새벽들까지 네. 새벽에도 네. 메시지로 네. 직원들한테 업무 지시하는 거 아닙니까? 최악의 상사 와? 네. 중요한 건 그런데 네. 박세롬이 성년님이 이제 예. 정직원이 됩니다. 예. 그때도 계속 그럴 겁니까? 이거 엄청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 관심 있어요? 아니요. 근데 밤에 그래? 예? 밤에 그래? 그래? 근데 저는 아 이러면 모든 직원에게 그런 대로 하면 다 엄청 나쁜 사람 되잖아. 나빠요. 나쁘다. 근데 이게 여자한테만 하는구나.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처음에 봐. 안녕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아니야. 왜?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 여자한테만 그런 거 아니야. 껄림한테도 기사 쓰라고 막 포켓몬고 기사 쓰라고 막 메시지 보내고. 바이섹슈얼이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는 예. 네. 그렇게 하지 않으도록. 니들 당신들 줄줄님 너무 갈구지 마. 왜 그래 진짜. 아니 근데 또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뭐 일본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일본에서 이렇게 유학생을 하고 네. 이러면은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은 뭐 총수님이랑도 그런데 저는 문자를 보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답변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실제 직원분들도 다 그렇게 해요. 초기의 관계가 예. 그것 또한 그대로 이식되어 왔다라고 아, 예. 지금 핑계를 대시는 거죠? 예. 그렇죠? 증인!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예, 요즘에 국감 때문에 시달려가지고 아주 국감 놀이 빙이 됐네. 예. 자, 뭐, 예. 체계적으로 예? 예. 잘 좀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내가 정리해줬어. 예. 사퇴하라고 안 해서 다행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본격 여혐 방송으로 가볼까? 야, 여혐은 진짜 나노나님이 그냥 막 만든 겁니다. 사람혐? 뭐? 진짜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방송에서 먼저 나왔어. 그건 마선이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아, 나 그거 물어보고 싶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놀리느냐. 그러니까 마선님하고 이렇게 그런 생각 물론 페이스북에도 올리시긴 했지만 이제 지금 아브라함의 연구가 진행되는 방식이 약간 만담 스타일로 되잖아요. 예. 마사오님도 딴 데선 그러지 않은데 여기서 더 심하게 그러는 거고 예. 정말 개쓰레기 짓을 하는 거고 죽돌님은 아, 그건 실제로 그런 사실 아, 방송보다 알고 보면 더한 사람입니다. 아, 더 쓰레기인가요? 예, 그거는 제가 증명합니다. 근데 죽돌님은 페이스북에도 올렸지만 만담에서 받아주는 역할로 그거를 지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어쩔 때는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싫거나 이게 너무 의식의 흐름대로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 일부러 그렇게 룰을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뭐? 아 그거는 주고받다 보면 그냥 그 편이 좋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런 포지션을 취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 근데 저희는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준비가 없이 그냥 딱 앉아서 바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그냥 그 스타일을 서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탁구 치는 그 맛을. 그런 게 본인의 적성에 더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주는 역할. 어, 왜, 아, 왜 그래 뭐 좀 뭐 이런 식으로. 예, 또 뭐 반대로 될 때도 있고. M이요. 뭐야? 아, 아니에요. M? M.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는 그거 그렇게 그렇게 하시다가 스트레스 받을까 봐 나는 그게 좀 신경이 쓰이던데 나는. 아, 테드님 그런 뭐, 것까지 생각해 주시는 저런 고운 마음씨. 저 김태형 PD하고 저기 껄림하고 얼마나 씹는데. 조용히만 맨날. 아, 그분들은 좀 인간으로서 결이 좀 나쁘다고 생각해요. 왜? 좋은데. 근데 마사오는 거기 페이스북에서 안 씹어. 마사오가 더 쓰레기 같은데? 그렇지만 껄림이나 아, 모두 다 아니까? 예. 뭐 껄림이나 태용님도 그닥 크게 인간으로서 결이 이렇게 좋다고는 좀 보여 주는데? 예. 자, 예. 따로 요거를 녹음을 떠 가지고 USB 담아서 등기로 보내자. 내용증명으로. 페보 라이브 하죠. 아, 나는 죽돌린 편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아 근데 본인분도 그걸 잘 알고 계시니까 저도 뭐. 아, 진짜? 예. 하기사. 저희 태용 PD 전설 있잖아. 뭐. 문 열고 들어왔는데. 아, 화면을, 이거 스크린 내린 거? 화면을 가리고 있었다고. 손은 움직이고 있고. 갑자기 최소화 누르고. 그것뿐이겠습니까, 태용이가. 네.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직원 혐오가 되게 심해요. 아이, 왜 그래. 혐오종자. 관리자로 서로 저렇게 있으면 이야, 아, 그 뒤에 이제 마서우님 싫진 않아요? 예. 싫진 않아요? 정말 스트레스 많이 주지 않나요? 아... 생각해보니까 싫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예전에는 되게 좋아해 보이는데. 근데 왜 같이 다녀요? 맞아, 되게. 맞아, 방송에서는 아, 나 형이 좋아.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얘들었던 것 같아. 저랬던 것 같아. 막 이렇게. 이 사람이 또 능력과 인격은 별개로 간다고 요 주고받는 탁구가 그렇게 되는 사람이 또 많이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아, 인격은 별로지만 능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가. 속궁합. 아, 속궁합이 너부리 편집장이랑 좋습니까? 마사오랑 좋습니까? 너부리 편집장이 좋죠. 어, 또 이렇게 안 해? 사회생활이라는 건 다 이런 겁니다. 아이고, 연상을 좋아하시는구나. 아, 근데, 나이 든 남자. 근데 오래 같이 있으면 별로 말이 필요 없어요. 편집장은 저는 거의 말을 안 하거든요, 서로. 그거는 이제 몸으로?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어쨌든 그에 비해 마서님은 끊임없이 말을 해줘야 돼요. 오디오 겹친다. 자꾸 그러지 마. 존중해요. 아,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한마디 있어요. 한마디 씩 네. 내가 아까 여기 따로 자리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죽돌 부편집장이 네, 아 부편집 빼주세요. 이상 저 이렇게 이상해요. 죽돌님 죽돌이로 해주세요. 죽돌 언니가 죽돌 언니가 이분이 항상 그 방송에 보일 때는 받아주고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여기 딴지에서 오래 버텨왔던 기자다. 그리고 내가 저는 강호 쌤을 되게 오래 알았거든요. 어, 그러세요? 네, 그 강바로 만날 모든 컨텐츠를 쫓아다니고 하는데 강호 선생님한테 대드는 사람은 한 명밖에 못 봤어. 그게 죽돌 언니야. 강원쌤 한 방씩 때리지도 않아요? 그냥 야 하고 말아요? 어때요? 아 그리고 저는 강원쌤을 잘 모르다가 뭐 이렇게 강원쌤 그게 되는 사람이니까 같이 방송을 강원쌤 뭐 폭력 쓴다는 거 아닌데 그분 워낙 카리스마가 있고 아, 말 한마디로 길어지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 저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예 하고 있거든요. 네. 아 저는 그냥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긴가? 강원쌤이랑 마서우님이랑 그 그런 분들은 묘한 결이 같은 게 있어요. 묘한 같은 쓰레기? 뭐지? 네. 묘한 쓰레기? 어, 강원쌤 지금 강원쌤 혐오하는 거요? 강원쌤이 마사오급이 되는 거야. 강혐 나왔어? 강혐. 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진 잘 모르겠는데 나이 든 남자 혐. 그러니까 사람이 저도 정밀하게 언어로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굳이 따지면 이렇게 권력형과 친구형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권력이냐 친구냐. 이렇게 막 뭉뚱그려서 막 말하면은. 그런데 권력보다는 친구 이 동등한 관계를 좋아하는 사람의 결. 맞아요. 네, 강원쌤도 나이가 되게 어린 사람한테도 항상 존대하시고.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진짜 친하게 되면 말 편하긴 하시지만 그래도 친구처럼 존대하시는 게 있죠. 저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딴지 오시는 분도 대부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뭐 내가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내가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되게 권력형이에요. 권력형 되게 심해요. 권력사회에서 살고 있어. 공무원인데 뭐 공무원이야. 아 맞다 공무원이시지. 맞아 그러니까 다들 어떤 사람이 자기 위에 있는 것도 싫고 자기 밑에 있는 것도 싫은 사람이 대부분 이쪽이랑 결이 맞더라고요. 아, 나 여기서 궁금한 게 죽돌 우리 죽돌 언니의 그게 궁금해요. 그러면 뭐 권력 있는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뭐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친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막 이렇게 오래 같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사람이 완전히 이쪽은 없지만 그냥 이쪽 친구 동등한 관계를 선호하는 면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오래 가죠. 자연스럽게. 저런 부분이 기자로서의 자질이지 않은가 생각. 자질? 자질? 자질. 야, 유진 아무렇지 않게 이런 말 한다. 기자들의 아이 뭐야? 다 편집할 거야. 기자들은 보통 그런가 막 일부러 무시하는 수업을 하잖아요. 아, 저희는 뭐 그런 게 있나요? 타고난 거 아닌가? 타고난 여혐 뭐 이런 거. 뭐야? 뭐 그거 모르겠어요. 그냥 다 어렸을 때부터 워낙 이쪽에 훈련이 돼 있어서 그런가? 근데 보이는 모습이랑은 다르게 취재하시는 거나 인터뷰나 이런 거 들으면 되게 저돌적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디오에서는 어쨌든 그냥 라디오에서의 캐릭터일 뿐이고 실제로는 뭐 그런 게 뭐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근데 저는 이렇게 실제로도 뭐 밤새 만나신 분도 그렇고 이렇게 막 제가 막 뭔가를 막 잘하고 막 엄청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분들이 저한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일하다 보니까 막 경찰이나 좀 무거운 죄를 지신 전과자분이나 이제 많이 좀 친구처럼 지내잖아요. 약도 그, 쓰고 했으니까. 뭐? 타이밍 좀 맞게 해라. 타이밍 좀. 저희가 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별로 그걸 친구처럼 지내니까 오히려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전과자분들 같은 분들은 약간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오래 있고 다른 사람한테 차별을 받고 이러니까 약간 날이 서 있거나 약간 어떻게 보면 꼬인 면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진지한 술 너무 많이 먹었어. 아, 술 좀 적당히 먹지 그랬어. 얼마나 드신 거예요? 아, 나 별로 안 먹었어요. 한 두 병? 두 병을 다 마신 것 같은데. 공무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공무원이라서 이런 거예요. 아, 진짜. 그렇구나. 한국 공무원의 현실입니다. 365일 그냥 국정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지금 어제도 지금 잠을 못 잤어. 알지? 그리고 잠 못 자서 이러는 거야? 10km를 뛰었어요, 또. 12km 뛰었지. 됐고. 자, 팟캐스트 얘기 좀 해보려고요. 딴지 라디오에서 초창기 그 핵심 콘텐츠들이 좀 폭발을 하면서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했고 그걸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했고 그것들이 이제 융성화돼가지고 있는 게 지금 거의 9,000개죠? 팟빵에 등록된 게? 그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 시작됐다고 보는데 정말 인기 좋았던 게 그 알씨라고 아브나인 이온 거예요. 근데 그거 딱 시작할 때 보편... 아, 자꾸 부편으로 나와. 입이 붙었어. 죽돌 언니가 있었단 말이야. 그때 분위기는 어땠는지. 언니도 별로야. 그냥 죽돌님이라고 그래. 죽돌 오빠라고 해요. 아니야. 죽돌님이라고 그래 그냥. 오빠? 죽돌 오빠가 있었단 말이야. 그때 분위기도 궁금하고 그때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됐는지 특히 그 아저씨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주제를 들고 들어왔잖아요. 그때 이야기 좀 듣고 싶어요. 그때는 저희도 막 그때는 당연히 그 알실이라는 방송의 최대 공은 UMC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그냥 자연적으로 얘기하다가 UMC님이 팟캐스트를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이제 기사로도 나오고 인터뷰도 하고 그분이 이제 글과 말이 동시에 되는 몇 안 되는 또 인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걸 해보지? 그러니까 그러다가 마침 저는 취재를 하고 있었고 물동님도 그런 걸 역사를 막 얘기하고 싶다 이래서 그러면 정말 처음엔 그때는 우연찮게 맞아떨어진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별로 준비도 안 하고 그냥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방송 첫 방 딱 녹음하고 너무 어색하고 한 번도 그런 걸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녹음합시다 하니까 UMC님이 그대로 가자 한다고 해서 좋은 거 안 나요. 이렇게 해서 그냥 그때 근데 그 콘텐츠가 되게 컸잖아요. 파장도 크고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막 그것들이 사람들한테 막 알려지고 그 전까지 죽돌이라는 이름이 사회적으로 별로 알려지지 않았었지 않았나요? 그렇죠. 지금이라고 뭐 알려졌나요? 처음에 딱 그때는 엄청 해시태그 갑자기 여혐 이렇게 치면 딱 그래도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면 네임드 여혐 등장 갑자기 올라갔죠. 확 올라갔잖아. 그때 어땠어요? 여기 사내 분위기도 그렇고 우리 죽돌아 오빠의 어때 그든 느낌도 그렇고 그 그런 건 있었죠. 아무래도 낙곰수 이후에 후원을 가장 많이 받은 방송이니까 그 여파를 그때는 정말 이렇게 저희는 내부 조회수를 아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거든요. 50만 명인가 안에서만. 그냥 그때 느낀 거는 기사로 쓸 때는 한 번씩 고마운 분들이 막 뭐 편지나 막 선물이나 막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방송 나가고 나서 조금 뭐 신기했다랄까 그렇게 또 많은 막 그런 거랑 비교는 안 되지만 마사오님이랑 할 때도 그렇고 오 선물이랑 편지를 엄청 많이 들어오니까 그때 팬덤이 거의 형성되지 않았나요? 그때는 팬덤까지 모르겠고 그런 게 되게 고마웠어요. 네, 저희는 워낙 가난하게 있어서 뭐 조그만 거 하나 들어오면은 오 막 이러면서 막 네. 그때만 해도 딴지 형편은 그렇게 좋지 않았을 때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막 자리 잡고 막 그때까지도 사실 네. 내부적으로는 아 그랬구나. 지금도 못 끄다. 월급이 나오는 걸 감사하고 있죠. 그러다가 그럼 아브나인 이용고는 그 이후에 들어갔었나요? 그 비슷한 시기에 들어가지 않았었나요? 좀 있다가 제가 일본 문학사 전공이다 보니 예.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그 마사오님이랑 하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폭발적이었잖아. 갑자기 사람들이 그때 되게 좋아해 주시고 그때도 뭐 대설감이라고 느껴야 될까? 사람들이 해방감을 느끼는 곳 유일한 곳. 맞아요. 아브나이 그 파일럿이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저도 아브나이 그 에피소드 중에 파일럿이 아직도 제일 재밌어요. 뭘 했지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튼 막 지르고 보는 그런. 아, 그건 어떻게 그때 초창기 때 재밌었어요. 그때는 처음에 어떻게 기획돼서 들어왔던 거예요? 그냥 와성한테 해보자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했어요. 먼저 지른 사람이 빠진 거야? 예, 그렇게 됐죠. 근데 제가 형이랑 양꼬치 먹다가 하자 이랬는데 형 맨날 생각 없이 그래 이러거든요. 그래 그냥 한 거야. 근데 전 진짜 궁금한 게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막 취재가 엄청 바빠지면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아브나인 이용고 스케줄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차하신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이제 인식을 받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인지도를 받기 시작했고 그런 컨텐츠에서 내려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완전히 하차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그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인 것 같은데 그때 왜 나갔어요? 얘기 듣고 싶어요. 근데 다들 그러실 거라 생각하지만 뭔가 이게 그걸 되게 잘하시는 분도 있는데 한쪽에서는 막 맨날 무슨 막 이렇게 울고 막 엄청 안 좋은 모습 보고 막 한쪽에선 이러고 딱 방송만 앉으면은 둘이서 진짜 되게 실없이 놀잖아요. 아 완전 상반되게. 네. 이게 딱 잘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렇게 낮과 밤이 다른 인간이 되니까 되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이중인격도 아니고 이거는 그거를 방송 인증받으니까.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막 이렇게 유족이랑 막 울다가 빨리 와서 방송 딱 녹음했는데 형이랑 웃고 떠드니까 제 3자적 시선에서 내가 이상한 사람 같은 거야. 근데 실바람이 터져 죽으면서 아브나이의 그 중흥기도 막을 내렸어 같이 내가 보기는. 그렇다고 쳐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나노나가 들어온 지금이 더 좋은 건가? 솔림 나가고도 그냥 저냥 연명했잖아요. 그냥 저냥 좀 지금은 그랬죠. 좀 그래. 지금은 예전에 죽돌이 아니요. 바뀌었어. 이제 늙었다는 증거지. 그렇지, 이제 늙었죠. 아저씨요 이제. 아재입니다. 서요? 와, 오, 어떻게? 와, 지금 이제 서나 봐. 그때는 안 섰잖아. 보니까 한 90세까지는 그래도 그때는 안 섰는데 지금 서나 봐. 지금 고맙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질문하는 사람 질문이 더 길어. 말 좀 하게 해드려. 네, 자 건강해요. 여기서 그래요 누나리 그렇게 맛있다는데 누나를 누나 얘기 빼자 시간 없어 지금 네. 누나리 어떤 맛입니까? 할 틈을 그 이렇게 걷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 진짜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해요. 꼭 결막염 생겨. 아 그래요? 예. 당연하지. 리스테린 하면 괜찮지 않아요? 리스테린? 근데, 아 그래도. 근데 어릴 때 어머님 그렇게 주인 적 다 없으신가요? 네 없어요. 없어. 아 그래요? 처음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불화를 변태다 변태도 저런 상변태 처음 봤네. 와 우리 어머니 모욕하시는 겁니까? 어머니 모욕하는 거야? 대드립쳤어. 자, 어머니 혐. 저는 세상의 모든 나이 많은 여성분들을 사랑합니다. 모혐. 아브락사스님이 대한민국 공무원의 현실입니다. 바로미터를 제가 보고 가네요. 야, 진짜. 오케이. 진짜 하고 싶었던 질문을 좀 해볼게요. 우리나라 팟캐스트는 딴지 라디오하고 같이 해온 거잖아요. 그 김청수 인터뷰 기사 보셨어요? 이따 안 보셨지? 관심도 없지? 저 청수님 뭐 시킬 때만 봐요. 보면은 나 꿈수도 안 들었어요. 뭐야? 대박. 나 꿈수도 청수님 취재 시킬 때만 들어요. 저기 보면은 우리나라 팟캐스트는 기형적으로 성장했다는 이야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팟캐스트라는 플랫폼이 있고 사람들이 뛰어든 것이 아니고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그게 형성이 되고 나중에 들어왔다는 거지. 그게 이제 처음에 시발점은 낙검수였지만 그거를 뒷받침해서 한 것은 딴지로 라디오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춰봤을 때 지금 몇 년 안 됐는데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때는 진짜 몇 개 안 됐을 거예요. 지금 9천 개가 넘는데 어떻게 변했고 어떤 것들이 유지되고 있고 특히 딴지 라디오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좀 한번 듣고 싶어요. 저희는 그런 거 보면 저희가 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 못해요. 라디오는 진짜 너무 못해. 항상 보면 딴지가 안에 속해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면 웃기지만 처음엔 되게 잘했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더 좋은 거라고 우리는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딴지 물레동 시절부터 보면은 퍼주는 거 참 잘하는 것 같아. 네. 아이템 다 줘. 다 줘. 네. 아이템 다 줘. 그런 성격의 사람들만 모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기에 그 팟캐스트의 흐름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때 처음에 그때는 완전 불모지였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융성하잖아요.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보면 저희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안에서 뭐 친구들 PD나 밖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 이제 관계자들이 처음에 딴지 잘 아시니까 물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팟빵에서 이제 몇 년 전과 지금이 같은 순위인데 같은 순위지만 청자 수가 10분의 1로 준 그러니까 팟캐스트가 워낙 많아지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7위 이렇게 하고 한 4년 전에 7위였다 이러면은 그때 듣는 청자 수는 10분의 1인데 순위는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팟캐스트 시장이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그냥 계속 흘러갈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반짝하는 흐름은 다 지나가지 않았나. 굳이 지금 뭔가 흐름이 있다면 이제는 이제 비주류라고 생각했던 아프리카 BJ들의 또 이제 시대 그분들이 이제 공중파로 올라오고 유튜브를 하고 뭐 저희도 뭐 그런 나름의 안쪽에서는 그런 준비가 있긴 한데 아마 또 지금은 이제 뭐 팟캐스트 이외에는 또 유튜브 쪽이 아닌가? 그렇죠. 그러면 원래 본업은 팟캐스트가 아니고 신문 쪽이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양쪽을 다 하고 계세요. 그것도 예. 굉장히 한쪽은 뭐 곁다리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깊이 해서 오래 하셨고 그 두 개를 봤을 때 어떤 매력들이 양쪽에 있고 길게 간다고 했을 때 딴지일보는 어디를 선택하는 게 맞을 거라 생각하세요? 여기 딴지일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도 다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들이 다를 텐데 어떤 사람은 시각적인 콘텐츠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청각으로 하는 콘텐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좀 막 옛날 사람 느낌이라서 그런지 저는 사실 텍스트 콘텐츠에 제일 익숙해요. 아 그러면 사진 보고 안 쓰고 글 보고 써. 우와 뭐 그렇긴 했어요. 야설. 네. 아 대박. 왜 이렇게 안 좋은 표정 줘요? 진짜 아저씨네. 우와. 그러니까 아이 또 뭔가를 듣거나. 상상 패티시. 상상을 좋아하는구나. 상상하는. 말 좀 그만 끊어. 말 좀 그만 끊어. 이건 마사오님 때문에 되게 익숙합니다. 근데 아직도 듣거나 보는 거는 되게 옛날 방식이죠. 안 익숙해요. 아직도 그냥 제일 좋은 거는 글이 좋아요. 글이 좋고. 근데 여기는 다양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글대로 다시 계속 명맥을 유지할 거고 또 뭐 파케는 파케대로 명맥을 유지할 거고. 자, 예, 그렇겠죠. 그렇다면은 딴지 권력자인 실세 권력자인 부편에게 무슨 실세 권력자야? 말도 안 돼. 라고 경춘이가 적어놨어요. 아니 뭐 어차피 좀 있으면은 총수 잡혀갈 거고 편집장님이 위로 올라갈 거고 그러면은 너가 적었냐? 어? 너가 적었냐? 아니 나 안 적었어. 총수님 잡혀가고 부편장님 아니 그 편집장님이 이제 그 자기 권력을 실현하게 되면은 실제 실세는 이제 죽돌림이 되는 거지. 아, 그 입장에서 얘기해 주세요. 무슨 그 입장이 뭐가 있어요? 아 뭐냐면 딴지 라디오가 최근에 두 달 정도 됐나? 그 고정적인 채널들이 네. 엄청 그 기복이 되게 심했잖아요. 네. 중간에 쉬고 없어지기도 하고 네. 개편도 막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외부에 있던 것도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네. 게임 비상 들어왔고 게임 덕 비상 들어왔고 이제 이번에 코발트 블루 들어온다고 들었고요. 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자 아니면 그걸 부편이 그리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이거는 그림을 그렸다기보다는 사실상 딴지 라디오는 저희도 얼떨결에 이렇게 된 거라서 저도 처음 시작은 같이 했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제대로 관리를 하시는 분이 뭐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막 깔고 있는 거야? 예. 이게 이제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막 깔고 있는 거야. 성년님의 희생. 그렇지. 이제는 좀 정리를 하고 뭔가 이제 뭐 총수님도 뭐 생각이 있고 총수님도 회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으니까 아 정말요? 정말? 큰일 났다 망하겠다 망하겠네 이제 이제 좀 필까 했더니 또 망하겠어 아이고 우리 직원도 힘들어서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그 뭔가를 이제 좀 정리하고 뭐 체계를 잡아 나가려고 하는 지금 과도기죠 라디오는 뭐 딱히 그림을 그린다고 아직 방송... 그림도 없다? 기획도 없다? 아니 뭐 하긴 했는데 관리를 하려고 아까 그러면 유튜브 얘기도 하셨는데 그쪽 채널까지 확장할 생각은 그것도 이만큼 가지고 있는 거지 뭐 기획도 없다 그림도 아니야, 없다 아니야 그건 뭐 이런 기획이 거예요? 있어요 예 있긴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막 공개적으로 막 아직은 뭐 재밌겠다 오케이 그 물동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 저기 아, 하셨었잖아요 되게 재미없던데 그게 좀 싫었던 게 마사오님 배밖에 안 보여요 아. 어. 그렇죠 어. 그 의견이 제일 많 보이고 막 근데 조그매 네 아 나 그게 싫더라고 그게 저기 얼마 전에 본개방에서 예. 우리 파뜻당 팟캐스트 듣는당을 이야기하면서 예. 입점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를 방송을 했었어요. 예. 겜덕비상 하면서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왜, 질문을 이렇게 드린다는 게 질문을 그렇게 드린 건 적합치 않은 것 같고 뭐 지금 겜덕비상이나 뭐 이렇게 다른 팟캐스트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고 계획을 하시는 분도 있고 외부 채널도 있을 텐데 이제 그 딴지 라디오에 입점을 하게 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는지 이제 부편집장님은 그거를 입점을 받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거를 받을지 어떤 걸 안 받을지 어떤 게 좋을지에 대해서 아 그거에 대한 게 더 있어야 되지 뭐 들어오는 것과 안 들어오는 것에 서로 주고받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지 뭐 그런 거 근데 저는 항상 막 들어오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지금 말하려고 하는데 끊어요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한테 항상 물어요. 아니 도대체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데 예, 오신 겜덕 비상 팀한테도 그렇고 오시면은 말씀을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 들어오면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뭐 관리고 뭐고 없이 그냥 광고 수익이 오면은 5대5로 나눌 뿐이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드리고 관리를 해드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따로 방송을 하시면은 뭔가 광고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더 좋을 텐데 굳이 왜? 아 그게 있어요. 네. 제가 뭐 우리 오래 하지 않았지만 보면은 딴지라는 인지도가 있으니까 그 채널에 얹어져서 얻는 후광 효과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걸 원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입점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지금 벙커에서 녹음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실리적인 게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예전에 말씀하셨으면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오 이렇게 입점이 가능한 겁니까라고 물으면서 자기들은 입점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다고. 만약 파트지 파트당도 말씀을 하셨으면은 예전부터 걸렸을 거예요. 편집장님도 당연히 파트당 멤버 잘 아시고 저도 잘 아니까 저도 항상 편집장님이랑 상의해서 서로 결정을 하니까 그래요. 근데 지금은 약간 이제 라디오가 뭔가 살짝 이제 뭐 정리할까 뭐 계획 중이어서 지금은 약간 다 스탑하고 있는데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아무 득은 안 되겠지만 딴지 라디오 이름은 아니, 하시겠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딴지에서 입점을 받아줄 때 딴지 요구사항도 있을 거다. 전혀 없어요. 딴지 요구사항과 딴지에서 해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가 어레인지가 좀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시길 기대했거든요. 예. 어느 정도 기본적인 퀄리티를 바란다든지 주 1회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편집 방향이 좀 같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다든지 이런 거를 팟캐스트 입점 희망자들한테 얘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지금 내 생각에는 우리 죽돌 오빠는 없어? 그런 거 없어? 지금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고 계셔서 이제, 하셨을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든지 아무 생각이 없다가 여기서 그런, 이제 말해줘서 한 거. 그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있죠. 뭐 아마 팟캐스트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니야, 저격수다 지금, 이런 게 온다 그러면 저희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딴지적 결이 있어야죠. 이게 상식 위의 다양성이라는. 그리고 막 듣다가 조는 방송이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우리 거는 듣다 좀 졸릴 수도 있는데. 네. 아 이건 꼭 진짜 하고 싶어. 나노나한테 네. 여기 입장에서 나노나한테 묻고 싶은 건 딴지 라디오에선 어떤 방송을 듣고 싶은지 부편이 있으니까. 청사진 그린다고 하시니까. 좀. 새로운 장르 그런 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너무 팟캐스트 하면은 그냥 저 같은 양민이 생각하기에는 시사 좀 좌파 쪽 그런 것만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나가면 뭐 상담 그런 거 그런 것만 나가고 좀 이제 다양한 게 별로 없잖아. 교육도 교육이라고 하는데 결국엔 다 막 시사 얘기하고 교육도 가업거리고 네. 좀 이렇게 표현이 자유로울 뿐이지 결국에는 좀 너무 그 낙곰수가 너무 이제 단단하게 굳어졌으니까 슈퍼스타 K 같은 그렇게 네 그런 거 같은 좀 이렇게 쇼핑 콘텐츠도 있고 아니면은 교육을 하면 정말 교육을 또 이렇게 재밌게 만들 수 있잖아요. 문화 콘텐츠도 있었고 네 뭐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게임 같은 것도 해도 되고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네.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얼굴로 말하지 마요. 갑자기 저기 우리 경춘이처럼 태도 오빠를 좋아하는 이런 취향도 있고 미안 그래요? 눈 감고 하면 좀 그래요. 볼만해요. 네. 눈 감고 하면 뭘 감고 하면 인터뷰 쪽이 거의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정말 죄송한데 들으시는 분한테도 죄송하고 먼 길 중간에 약속 캔슬하고 오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제가 기차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가지고 이게 대한민국 공무원의 현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타임 리미트. 퇴근해야 돼. 테드님이랑 민경춘님이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뒤에 나 저 가고 뒤에 녹음 계속 할 거예요. 아브락스 스님은 시간 약속은 잘 지키잖아요. 아 그지? 돌림은 그런 것도 없고. 아니 약속을 까먹었어. 맞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제가 네. 이해하는데 왜 요즘에, 그래? 요즘에 그 파파이스에서 하는 질문인데 난 이게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받고 싶은 질문, 하고 싶었던 말인데 못했던 거 있는지. 아, 딱히 딱히 없어요? 그냥 궁금했어요. 여기는 어떻게 분위기로 녹음하는지. 되게 좋네요. 편해서. 아브나이보다 나아요? 아브나이보다 안 나오면 이상한 거죠. 아브나이도 되게 좋아 보이는데. 네. 네. 아브나이 좋은데? 저희는 뭐 아브나이보다 안 나오면 다 적어야죠. 나노나도 한번. 저요? 하고 싶었던 이야기 있는지. 하고 싶은 말이요? 망고. 와. 그 저 인터뷰 마무리로 네. 팟캐스트 저기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한 마디씩 이렇게 두 분 돌아가면서 해주는 걸로. 아 잠깐만. 저 할 말이 하나 있는데요. 아. 그 나노나님이랑 김창규님 나온다 그래서 이기준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 받는다고 해서 메신저로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 진짜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요. 물어보니까 이거 하나 물어보더라고요. 마사오닷컴은 아무리 봐도 죽돌건이 만든 재산은닉 세탁을 위한 페이퍼 컴퍼니 같다. 이거는 팩트이지 않는가? 마사오닷컴의 실체를 알려달라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야, 경춘님은 그거 질문 한다고 그러면 받아 어떡해요? 그런 질문을 한다고? 제가 심한 건 좀 뺐어요. 그래도 네. 제가 좀 너그럽습니다. 네, 이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오케이, 노코멘트 끝. 맞다는 거지? 맞나봐. 맞다는 거지?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마지막으로 팟캐스트를 사랑하는 이거 방송을 듣고 네. 우리 방송뿐만 아니라 네. 팟캐스트를 듣고 사랑하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냥 뭐 항상 고맙습니다. 정말 근데 그 고마움은 저까지는 이제 월급도 못 받아보고 그 월급을 못 받고 편의점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 느끼는 그게 있거든요. 그 뭘로 버티는가 그 시기에. 근데 하여튼 그런 거를 해주신 분들이 지금도 팟캐스트를 듣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고마워요. 그렇습니다. 네. 진솔하다. 진솔하게 지금 회사 지금 그런다 거시기 한 거야 지금. 아 그러면은 자 그럼 나누나 오늘 나누나 또 팟캐스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네 저도 같이 함께 사랑하는 팟캐스트를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같이 재밌게 듣고 재밌게 놀아요. 그죠 그게 제일 좋은 거죠 놀이터니까. 네 망고 망고. 그걸 왜 하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팟캐스트 본격 팟캐스트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